박근혜를 단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역도 퇴진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제1동포들의 집회가 26일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송호 청년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청년의 일꾼들과 각계층 동포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박근혜 퇴진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녹화 편집물이 상영됐습니다. 집회에서는 보고와 발언들에 이어 매국욕적 박근혜 니언을 단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역도 퇴진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제1동포 연합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집회에서는 제1동포 연합 성명을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도이칠란드,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해외 각 지역 동포 조직들에 보내어 그들의 지지 밑에 해외 동포 연합 성명으로 발표하며 현지 괴뢰대사관에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퇴진 요구 해외동포 서명운동을 제1한국민주통일연합과 함께 모든 제1동포들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